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조상님들 말씀은 진리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속담은 거짓말 같아요. 학생다운 풋풋함에 감탄이 나오는 재치, 게다가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운 감성을 섞은 환상적인 라디오 대본을 쓰겠다는 포부를 안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결국 막막한 마음에 푸념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직 몇 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작을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인관계든 공부든 연애든 아직 연애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했다면 성공했다고들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뜬금없겠지만 음식점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호기심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우리는 개업발이라고 부르는데요. 가게가 잘 되면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음식점들을 너무 많이 겪어온 탓이죠. 그 반대로 음식의 맛과 양을 계속 훌륭한 상태로 유지하는 집을 우리는 맛집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그런 맛집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단골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저희들의 맛집을 자랑해보려고 해요. 저희 라디오는 키 큰 애와 시끄러운 애 두 명이 꾸려가는데요. 노래 듣고 오셔서 오늘은 그 두 명의 맛집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제가 요즘 푹 빠진 노래예요. 포맨의 헬로. 먼저 키 큰 애가 단골로 있는 칼국수 집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찾아가는 집이죠. 청송 장칼국수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원래 키 큰 애 집에서 걸어서 3분 정도인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애가 중학교 다닐 때 생겼던 가게인데 너무 잘 돼서 지금은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강릉 수협 뒤편 우체국 옆에 있고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너무 맛있어서 단골이었는데 잘 돼서 가버리니까 잘 키운 자식이 떠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그런 가게입니다. 그 집 주인분과는 키 큰 애는 안면도 없는데 말이... 안면도 없는데 말이죠. 그 가게는 잡다한 메뉴가 아예 없고 장칼국수만 팔고요. 여름에는 콩국수, 겨울에는 만둣국을 별미로 팝니다. 그런데 계절 별미로 파는 것이 맛있어서 장칼국수가 아닌 콩국수나 만둣국을 먹으러 그 가게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랑할 것은 그 가게가 잘 돼서 이전했는데 그 전보다 양이 1.5배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키 큰 애가 어디 가서 먹는 걸로는 뒤지지 않는데 장칼국수 한 그릇 먹고 만두 두어 개쯤 먹으면 배가 부를 정도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 집 장칼국수의 맛을 묘사하고 싶은데 얼큰하고 맛있다는 것 빼고는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 맛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떠다녀요. 그런데 함정은 시간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폐점 시간이 8시라 조금만 늦게 가면 먹지 못합니다. 또 줄을 서야 할 수도 있으니 6시쯤에는 가셔야 할 거예요. 이거 꼭 생각하셔서 맛있게 장칼국수 드시고 오세요. 노래 들은 후에는 다른 한 명의 맛집에 대해 들어볼게요.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듣고 오겠습니다. 만남이란 상상만으로도 눈부신 낭만의 시작 한 잔에 지나 설레임의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화상의 시간 슬며시 두 볼이 붉어지 연기들이 단풍기세처럼 느껴지 술술한 비난 시야 새긴 사랑들이 무릎있는 계절의 소리 마음에 번지는 흥분과 또 넘치는 기쁨에 뿜어지는 눈물들이 며칠을 잠을 깨워 또 깨워 밤새워 애태워 해봐도 그리움 못 채워 그저 편지만 몇 글자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만 자꾸 떠오르네 Falling love 혼자보다 외로움보다 두 배 행복함 낮과 밤은 사라지는 사랑의 이전 Yeah, no 열과 성과 진심으로 전나 사당의 결과는 기분 좋은 변화로 믿음이라는 국도 살이 막히고 더 아끼고 분 욕심에 더 빠지고 살기 좋은 이 삶이란 이야기만 지나칠 만큼 입에 맴돌아 달콤한 말보다 사소함을 챙기게 맺는 두 사람의 교감 아주 자주 아픈 말을 낳는 질투가 주는 실수는 삐뚤어진 입을 두드려 이해하기 인정하기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넓은 가슴이 즐겨 먹는 달빛 젖은 쌀만큼은 세상의 선물 지켜줄게 아껴줄게 영원 내 주문 외로운 갇힌 사람 쪽을 갈라 서로 나누어 언제나 가슴에 품고서 맛있어 달빛 젖은 쌀 먹으면 나의 선물 워 지켜줄게 아껴줄게 영원 내 주문 이번엔 시끄러운 애가 추천하는 가게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끄러운 애가 바로 저인데요. 제가 추천할 곳은 대관령 한정식이라는 집입니다. 강릉시의 버스 터미널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페마에서 이름을 CU로 갈아탄 가게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곳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시끄러운 애가 그곳에서 먹어본 것은 오삼불고기였는데요. 제가 조금 매콤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정말 맛있게 맵게 양념을 해주셨습니다. 불고기만 먹다 보니 국물이 있는 게 좀 아쉬워서 육개장도 먹고 싶은 티를 냈거든요. 그러자 달래 된장국을 서비스로 주셨는데 서비스로 주신 게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된장국이 너무 향긋하고 맛있었어요. 달래가 향긋하려면 오삼불고기가 맛있으려면 일단 재료가 좋아야 하는데 정말 신선한 게 딱 보였어요. 그런데 시끄러운 애가 먹은 게 두 개뿐이라 다른 메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건 음식을 만드시는 아주머니의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있는 음식들의 맛을 평가하려면 밑반찬을 먹어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밑반찬이 다 맛있고 특히 백김치 국물이 대박이었어요. 그 상큼하고 시큼하고 시원하고 달콤한 그 맛 먹고 나면 혀 밑에서 맴도는 그 맛 아시죠? 매콤한 거 먹고 그 국물 한번 마시면 얼마나 황홀한지 아시리라 믿어요. 사실 이 집 단골은 아니지만 정말 맛있었던 집이라 아직도 기억나네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노래도 추천합니다.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 피카츄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살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살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 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혼자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대박. 네,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방금 전에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노래가 안 나오고 잠깐 끊겼는데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 멘트. 이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맛집들이었습니다.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맛집을 주제로 하는 미천이 바닥났네요. 즉 할 말이 다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음식에 관련된 명언 한 개를 찾아왔습니다. 멋있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요. 내 이름은 김선순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해진 명언이죠. 나에게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얘기해라.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겠다. 이 말은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 같아요. 저희 라디오를 듣고 저희가 추천하는 맛집에 가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있다면 그분은 아마 저희를 모르는 어떤 분이겠죠? 아는 거라고는 이 대본을 읽는 제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크다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그 맛집에 가신다면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하는 곳은 정말 저희 취향이거든요. 맛집을 추천하라고 했더니 분위기 좋은 카페를 추천하는 친구, 고급스러운 일식당을 추천하는 친구, 골목의 떡볶이집을 추천하는 친구, 가지각색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가지각색의 맛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겠지요? 그럼 그때 봬요. 이만 그럼 양요섭의 카페인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향은 벌써 다 샜어 어떻게든 잠들어보려 했던 샤워도 또다시 했어 천장에 네 얼굴이 자꾸 그려지고 눈 감으면 끝나버린 우리 스토리가 담긴 책이 펼쳐지고 넌 떠나간 후에도 날 이렇게 괴롭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 하게 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I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you're like a cafe 난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뒤끝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afe 멀리 하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어쩔 수가 없잖아 Oh, oh you bet to me, so bet to me Oh girl, you like a cafe You bet to me, so bet to me Oh girl, you like a cafe You bet to me, so bet to me Oh girl, you like a cafe You bet to me, so bet to me So bet to me, yeah 숨 쉴 때마다 네가 그립다 생각하니까 더 미친다 이러면서도 난 널 못 놓아 저기 창문 밖에 뜨는 연인들이 보여 지난 우리 모습 같아 눈물 고여 이봐요 그러지 말고 그녀 감싸줘요 날 봐요 이런 내가 어때 보이나 널 붙잡을 기회도 내겐 줄 순 없었니 그렇게 쉽게 끝나버릴 가벼운 사이 아니었잖니 아님 내 착각인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I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you're like a cafe 난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끗 그러다가 또